다시 한 번만 날 사랑해줘요. 그댄 날 벌써 잊은 건가요? 다시 한 번만 날 돌아봐줘요. 전화도 한 번 없는 그대가 나는 너무나도 야속해 술을 마셨어요. 그대가 싫어하는 담배도 나는 그댈 위해 며칠째 끊고 있었는데 어제 그대의 집 앞에서 밤이 늦도록 기다렸는데 버렸네요. 다시 한 번만 날 사랑해줘요. 그댄 날 벌써 잊은 건가요? 다시 한 번만 날 돌아봐줘요.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. 라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일라 노래소리 그대가 좋아하던 그 노래 오 나는 웃어도 눈물이 나 그 노래 그 가사가 얼마나 와닿던지 다시 한 번만 날 사랑해줘요. 그댄 날 벌써 잊은 건가요? 다시 한 번 이렇게 나를